손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렸나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차르르르 흩치며 주홍잎 쩍 버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진 한 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었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우리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마디 넘고 동네 같은 앞다리 손님 같은 뒷다리 전화 같은 발톱으로 온도 서란 백색경은 잔디 뿌리와 고개 흩치고 조금 벌리고 자라해 뚝성에 행한 소리 산천이 뒤덮고 잔디 난구 몸은 얼숭덜숭 거리는 산